허브스 뉴스. 2023학년도 겨울 계절학기 수요조사 안내입니다. 기간은 10월 6일 금요일 자정까지입니다. 수요 대상 과목 조회는 한양인 포털에서 가능하며 이번 겨울 계절학기는 대면으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양대학교 학사 운영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학년도 하반기 신안군 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안내입니다. 신청 기간은 10월 18일 수요일까지입니다. 대상자 통보 및 장학금 지급은 2023년 11월 중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생 지원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라스베가스를 방문하는 CES 대학생 서포터즈 모집 안내입니다. 활동은 2024년 1월 8일부터 1월 13일 토요일까지입니다. 모집 기간은 10월 10일 화요일까지이며 모집 대상은 링크 참여학과 소속 한양대학교 재학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글로벌 기업가 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전국 국립대병원 15곳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입사 후 2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한 간호사는 2,736명으로 전체 퇴사자의 59%였습니다. 간호사 퇴직이 이어지는 것은 인력 부족에 따른 과중한 업무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국립대병원은 인력 부족을 이유로 매년 간호사 증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가 승인 교무는 조금씩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서동용 의원은 적정 간호인력 재설정과 처우 개선 등 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10월 7일 토요일 첫차부터 서울 지하철 요금이 1,250원에서 1,400원으로 150원 인상됩니다. 1회권도 교통카드 기본요금과 동일하게 150원 인상된 1,500원으로 조정되며 어린이와 청소년도 이번 조정되는 일반 요금의 현재 할인 비율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조정됩니다. 청소년은 80원 인상된 800원, 어린이는 50원 인상된 500원입니다. 이외에도 전기권,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 조조 할인 등 요금 관련 정책은 지속되지만 수단별로 기본 요금 차이가 달라진 만큼 이용 요금도 달라집니다. 추석 연휴가 맞물린 10월 1일부터 우유를 비롯한 아이스크림 등 유제품 가격이 줄줄이 인상됐습니다. 우유 원유값 상승에 서울우유를 필두로 매일유업, 남양유업 등 유업체들이 가격 인상을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우유에 이어 매일유업과 남양유업도 원유값 인상을 반영해 오는 10월 1일부로 제품 가격을 올리고 매일유업은 마트 판매용 흰우유 제품 가격을 900ml 기준 2,900원 후반대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설탕 등 서민계층 생활에 필수적인 주요 식료품 값이 연이어 들썩이면서 추석 연휴 이후 물가 상승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10월 4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김민지, 기술의 문예인, 담당의 박예린이었습니다.